이제 10장과 이제 10장 1절에서 시작해서 11장 14절까지의 부분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일곱인 심판 앞에 있었던 이제 일곱인 심판에서도 똑같았는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이제 삽입부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세계 복음화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 힘센 천사를 보게 되죠. 힘센 천사를 보게 되는데 이 힘센 천사는 묘사가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방불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지만 요한이 이 천사를 경배했다 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천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를 한번 보세요. 1절에 구름을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적인 위엄과 세상을 심판하는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고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쓰고 있나 하면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한이 본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무지개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얼굴은 해 같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이렇게 해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이것은 견고한 능력을 가지고 그 목적을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다, 통치자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기본적으로 위로의 목적을 가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참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 너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징조,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참으로 복된 신자들인 것입니다. 사도는 천사가 부르짖는다. 3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그게 우레소리 같다. 일곱 우레. 이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일곱이라는 게 이제 완전수니까 어마어마한 아주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우레소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리였어요.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4절에 기록하려고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고 그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감추기를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감추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6절에 천사가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지 않지만 지체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를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성경이 그런 것인데 그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감격 가운데에서 보게 될 텐데 더 놀라운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흰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2절에 있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작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입니다. 5장에도 두루마리 책이 나왔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 이 인을 뗄고 하는데 이제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 와서 그것을 뗄 것이다. 예수님이 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심판이 쭉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져 흰샌 천사가 이것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기가 손에 들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에게 줍니다.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의 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가 너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줄 건데 그것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 음성대로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갖다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 두루마리를 요한이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어떻게 표현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에스겔 2장 9절부터 3장 4절에도 그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책을 먹는 이야기 나오죠. 그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땅을 밟고 있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책을 먹었을 때 이것은 사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그 사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가 전해야 할 것을 사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을 이제 에스겔도 그랬죠. 그것을 먹음으로써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같은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달았는데 속에서는 썼다 하는 말씀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은 참 달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에 또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과 같이 10장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삶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야,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이렇게 놀랍고 감미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배는 쓴 것이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게, 달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그 대가를 잘 감당하며 믿음의 인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일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품는 저희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알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저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저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으며 저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를 알게 하시고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